겨울 밤은 가끔 구수하고 아련한 고향 냄새가 납니다. 등잔불에 석유가 바닥나서 심지가 까만 그을음을 일으키고 입이 궁금해진 아이들은 곰팡내 풍기는 다락에 올라가서 망태기에 담겨있는 곶감이나 대추 같은 것들을 꺼내 먹습니다. 흙벽에서 풍기는 찬바람의 냉기, 집안을 감도는 때에 절은 어머니 저고리 냄새.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하지만 어린 시절 겨울밤에 얼핏얼핏 듣던 어른들의 옛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대한 기억은 가끔씩 그립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따뜻한 것들이 생각나는 밤이에요. 잠든 식구들의 얼굴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또 건넌방에서 들리는 장기침 소리에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요. 책상 위에 붙은 낡은 사진에 오래도록 눈을 두게 되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괜히 이 음악을 듣고도 그렇고요. 이 따뜻한 겨울밤 얘기를 하니까 당장 집에 가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거 있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있고 싶은데 아파트지만 밑에 장판이 있거든요. 집 생각이 나네요. 나스타샤 킨스키가 주연한 막달레나, 영화 막달레나 중에서 키리의 엘레이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텔의 전경준 학생이 산소 같은 영화음악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따뜻한 노래나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좀 따뜻한 기분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송파구 오륜동의 장명진 씨.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생일 축하 사연 중에서 가장 독특한 사연입니다. 일기장의 생일을 축하해 오셨네요. 오늘이 일기장의 생일이라고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저도 국민학교 중학교 때 일기장에다 이름을 붙여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일기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뭐 억순이니 샛별이니 아마도 좀 더 씩씩해져야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억순이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좀 순수하고 맑게 살아야겠다 싶을 때는 일기장에게 샛별아 이래가면서 일기를 썼던 기억이 드네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일기장의 생일. 하이텔의 강호석 씨, 후암동의 허진호 씨, 삼성고등학교 3학년 6반의 황성진 학생, 대전중구문화동의 하진용 씨, 황정만 씨, 김효연 씨, 그리고 장린 씨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영화 천장지구 중에서 비욘드의 노래입니다. Don't you under wonder, 짧은 순간의 사랑. 永远也回不去，天

수학학원에서 편지를 쓰셨네요. 정민이, 경수, 지훈이, 선영이, 정미 그리고 선생님과 듣고 싶다고 하셨죠. 영화 남과 여의 테마를 프란시스 레이와 니콜 크루아슬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김유경 학생, 소중한 친구 송화가 아주 많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말 큰 소리로 외쳐달라고 하셨네요. 송아양 친구 유경이가 정말 정말 사랑한대요. 그리고 이 음악도 들려드린답니다. 청주의 정보용 씨 듣고 계십니까? 하이텔의 김명관 학생과 대구 침산동의 박근우 학생도 신청하신 곡입니다. City of Joy 중에서 City of Joy입니다. FM영화음악입니다. 아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언제쯤 영화에 삽입될까 했는데 지금 삽입됐다고 아주 신나하면서 홍동식 PD가 이 음악을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코네즈에 삽입된 폴 사이먼의 노래 코다크롬이었습니다. 스티브 바로니 감독을 했고요. 댄 에크로이드가 주연을 했는데 그 머리 모양만 인간과 다르고 다 똑같은 그런 외계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대머리인데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꼭 무슨 포탄처럼 이렇게 뾰족해요. 대머리가. 그런 외계인이 등장을 해서 인간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주 우화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영화죠. 자, 서울시립대 사격회 식구들의 생일 축하드립니다. 성동구 행당일동의 이종호 씨가 사연 보내주셨네요. 1월에는 유난히 식구들의 그 생일이 많다고요. 많은 분이 영화 그랑블루의 서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난 여름에 들을 때와는 또 색다른 느낌이 들 것 같네요. 경남 김해의 김재현 씨, 서울 강남구 역삼일동의 전혜란 씨, 늘 날개 없는 천사라는 서명을 해주시는 분, 네,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역삼일동의 박훈 씨, 그리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권일아 씨, 여러분께 띄워드릴게요. 그 전에요. 예고하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요. 저희 FM 영화음악이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겨울방학 특강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영화평론가 다섯 분을 모시고 그들의 영화 읽기를 들려드립니다. 정재형 씨, 김소영 씨, 강한섭 씨, 그리고 정성일 씨, 또 한 번은 유진아 씨. 이렇게 다섯 분이 나름대로의 영화 읽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랑브루의 오버처 띄워드리죠. 그라운브루의 서곡 들으셨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의 이수진 씨. 케빈 코스너를 좋아하는데다가 정성일 오빠께서도 좋다고 하셔서 큰 기대를 하면서 과감하게 퍼펙트 월드를 봤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네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정성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성희 씨의 영화 일기는 퍼펙트 월드라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퍼펙트 월드에 대해서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니 혹시 그 사람 클린트 이스트우드 앞잡이 아냐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우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저는 황제의 무법자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또 더티 하리 시리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독으로서의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히 항복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과연 그렇다라면 몇 편이나 영화를 찍었을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처음 감독 데뷔를 한 영화는 1971년도에 만든 로프터 플렉의 First Time Ever So로 유명한 어둠 속에 별이 울릴 때요. 네, 맞습니다. 정은임 씨와 똑같은 그 DJ 역할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등장을 네. 해서 열혈 팬으로부터 온갖 칼 위협 등등을 받는 이야기인데요. 네. 두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 제목 황야의 스트레인저, 영어 제목 High Plains Drifters, 그러니까 고원의 유랑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 영화 속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유령이 되어 살아 돌아온 그 서부의 건맨 역할을 하여 그가 감독으로서도 만만치 않은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찍은 영화는 브리지라는 영화인데 윌리엄 홀덴과 케이 렌즈가 나옵니다. 나이 먹고 늙고 고집 센 이혼 남자가 히피 아가씨를 만나서 비로소 행복을 찾는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영화를 통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오히려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히피들에 대해서 한방 때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찍은 영화는 아마도 이 영화는 클리프 행어의 아버지 뻘쯤 되는 영화일 텐데요. 등산 그 등벽을 올라가면서 거기서부터 벌어지는 서스펜스를 다룬 The Eye가 섹션입니다. 이것은 1975년도에 찍었고요. 76년도에 아우트로 조지 웨일즈, 무법자 조지 웨일즈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드디어 촬영 잭 그린, 미술 헨리 범스테드, 편집 조엘 콕스, 음악 레니 니하우스, 그러니까 이 이후 퍼펙트 월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화들의 팀워크를 이뤄서 만드는 네. 하나의 사단을 그, 만들 그렇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네. 사단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77년에는 그의 여섯 번째 영화 더 건트리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1500발의 총격을 맞으면서 차에다가 온갖 철판을 대고 범인을 향해 총진격하는 그 열혈 형사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바로 여기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었던 산드라 루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는 불륜의 액션 영화였었던 셈입니다. 1980년에는 카우보이 소동극인 브랑코 빌리를 찍게 되고 그 1982년도에 아마 이 영화는 텔레비전에서 수태 방영되었기 때문에 아실 터인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판 탑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이어폭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1982년도에는 컨트리 가수의 로드 무비라고 부를 수 있는 헝키 텅크맨을 만들고요. 83년도에는 그의 헐리우드에서의 성공작이었었던 버티 하리 시리즈 4편인 서든 임팩트를 완성시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장면에서 서커스 그 공마단 옆에 있는 커다란 어린이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총격전 장면이 과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생각을 하며 그가 이제 감독으로서 입신의 경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감독으로서 찍은 영화가. 네. 게다가 아직도 좀 더 있습니다. 네. 1985년도에는 창백한 질주자라는 제목의 페일 라이더로 그 유명한 서부극 쉐인을 패러디하여 포스트 모던 웨스턴으로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 당대 인류의 그 문학 비평가인 프레드릭 제임슨이 그 비평을 기고함으로써 이 영화의 성과를 더욱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86년도에는 당대 제1의 시나리오 작가 데이빗 머멧의 솜씨를 빌려 허트브레이크 리치라는 영화로 해병대에 온 생애를 바친 노 장교가 돌아와 다시 소대를 맞아서 그 지옥 훈련이라고 부를 만한 그 끔찍한 훈련을 재기하는 영화를 찍어서 군대에 관한 그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영화이기도 합니다. 1988년에는 그의 13번째 영화 버드, 그러니까 재즈 뮤지션이었던 찰리 파커 자서전 영화를 찍어서 깐느에 입성하여 드디어 가이드 시나우로부터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에서 프로듀서로 그리고 프로듀서에서 감독으로 그야말로 진정한 작가 즉 오테르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까지 받아냅니다. 1990년에는 깐느 영화제 그의 그랑프리를 받았어야 마땅했다라고 모든 비평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불행히도 무릎을 꿇고 말았었던 화이트 헌터 블랙 하트 그러니까 백인 사냥꾼 흑인 마음 이라는 영화로 존 휴스턴 감독의 아프리카의 여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감독의 강박관념의 세계란 어떤 것일까를 그려냅니다. 네, 비디오로는 추악한 사냥꾼이라고 나왔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90년에 같은 해에는 더 루키를 찍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찰리 씬 콤비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미국판 투 캅스라고 불러도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평론가들로 하여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영화를 이렇게 찍을 줄은 정말 몰랐다라는 기립박수를 받아낸 용서받지 못한 자가 그의 16번째 영화였고 그는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난해 말 케빈 코스터너와 함께 퍼펙트 월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두 명의 감독 케빈 코스터너와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사이좋게 여기서 만나서 과연 어떤 영화를 만들었을지 궁금하다는 많은 팬들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제 자신이 존 포드 영화의 수준에 이르는 대가임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서 어떤 작가의식, 일관된 작가의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히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경우에는 작가의식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작가로 단련되어 갔다라는 표현이 즉 헐리우드에서 대가는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단을 밟아가면서 점차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경우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많은 감독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그런 감독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실 영화계에는 데뷔작으로 흥분 섞인 목소리로 데뷔하였다가 정말 볼품없이 사라진 감독들도 많을 뿐더러 데뷔작이 그 감독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이자 은퇴작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아오게 됩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그저 한갓 일시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가 영화의 인생을 걸고 평생을 살아가며 영화를 통해서 자기를 거듭 다듬고 그리고 그 속에 명상과 철학의 깊이를 더한 감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찬사를 보내는군요. 네. 네. 사실 퍼펙트 월드를 얼핏 보시면은 그저 감상적인 탈주극, 추적극 또 멜로드라마적인 결말 때문에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일부 팬들에게는 너무 느린 속도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영화를 이렇게 보는 방법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인질 영화를 찍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인질범이 인질을 데리고 도망가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질범이 국도를 택해서 서울을 지나 의정부를 지나 계속 올라가다가 사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반공이 되나요? 반공 내지는 또한 반공 국시에 대한 비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인질범이 국도를 택해서 남동쪽으로 계속 도망칩니다. 계속 도망치다가 광주를 목전에 두고 결국 사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80년 5월 15일 날 벌어진 이야기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 어떤 공간, 어떤 시점, 어떤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퍼펙트 월드는 그것에 대한 아주 신중한 고찰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첫 장면이 열립니다. 마치 낮잠이라도 자다 깬 것 같은 케빈 코스트너의 표정이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할로윈 마스크가 흘러가고 바람이 날리는 위를 보고 있으면 헬리콥터가 보이고 화면에는 A Perfect World라는 단어가 올라옵니다. 이 영화는 2시간 18분 상영시간에 불행히도 한국 관객들이 워낙 지루하셔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친절하게 잘라버렸는데 그래서 열혈 관객들이라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 영화를 향해 먹던 콜라병을 집어 던질 마땅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불행히도 이 영화의 자막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영화 속의 말들을 유심히 쫓아가 보십시오. 이 영화의 배경은 1963년 할로윈 데이의 영화가 시작합니다. 할로윈 데이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인의 날 전야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정확히 얘기하면 1963년 10월 31일 밤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인 11월 1일에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버치 하인즈, 그러니까 케빈 코스트너가 40년 징역형 복역 중에, 이것도 역시 자막에는 나오지 않고 대사 중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복역 중에 그 같은 감방 동료인 키스 스트라스바스카와 함께 탈옥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마을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집에 들어가 어머니와 누나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7살 소년 필립을 인질로 하여 그 유괴 도주를 시작합니다. 네. 7살 소년 필립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7살 소년 필립은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을 믿기 때문에 교리에 따라 할로윈 데이에 끼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영화 읽기의 방법. 필립은 어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할로윈 네. 데이에 끼어들지 못함으로써 그쵸. 그는 어린아이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첫 번째 질문. 누가 그를 어른으로 만들 것인가? 케빈 코스너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버추아 키스가 필립을 유괴하여 인질로 도망치는데 그 지역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서부극의 무대이고 흔히 헐리우드 영화가 마초 영화들을 찍을 때 종종 등장시키는 네, 지역입니다. 그렇죠. 영화적 배경은 지금 주지사 선거가 한창 열기에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역시 자막에는 나오지 않고 대사 중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유괴 사건과 선거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케빈 크루스턴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괴 탈주범을 추적하기 위해 이 방면의 전문가인 레드 가넷 보안관,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심리학자 셀리 거버, 즉 주라기 공원에 나왔었던 로라 던, 그리고 FBI에서 파견한 저격수가 함께합니다. FBI에서 파견되었다는 얘기는 영화 중간중간에 부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마 지겹도록 많이 본 고양이와 쥐의 게임일 것입니다. 금년만 해도 도망자 사선에서 야망의 함전, 심지어 주라기 공원도 고양이와 쥐의 게임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쥐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와 쥐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네. 레드 가넷과 버치의 관계는 레드 가넷은 버치가 소년범이었을 때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범법자이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관심이 없고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또다시 범죄자가 되어 감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굳게 키우기 위해서 즉 클린트 이스트우드 변명에 의하면은 감옥에서 대과선천하여 신부가 된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일찍 추락하여 집에 돌아가면 다시 더 심한 범법자가 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중형을 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범으로 끝나야 됐어야 될 버치는 중형을 받고 네. 장기 복역수가 됩니다. 그러나 버치는 그것이 레디 가넷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50년대 미국 아버지와 아들의 전형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아들 그것이 바로 50년대 미국을 살아왔던 아버지들의 가정교육 일장일절입니다. 세 번째 질문. 레드 가넷과 버치의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가설 위에 생겨난 것인가? 이것이 클린트 이스트가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버치는 키스를 사살하고 그리고 필립과 함께 도피 여행을 떠납니다. 이 도피 여행은 누구나 짐작하실 수 있으신 것처럼 버치는 그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네. 7살 소년 필립은 그 하지 못했었던 할로윈데이 유령 옷을 입고 집마다 방문하여 두들기고 과자를 주지 않으면은 골탕 먹을 거라는 놀이를 합니다. 그는 성인의 날 놀이를 합니다. 그 성인의 날 놀이를 어머니에서 벗어나서 집에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바깥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남자의 손을 꼭 잡고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남자와 함께 할로윈데이 유령 놀이를 합니다. 이 성인의 날 놀이가 재미있는 놀이터에 가서 벌어지는 유흥이 아니라 네. 유령 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생각하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유령 놀이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버치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는 필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텐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갈 거야. 그 아버지는 지금 알래스카에 있지. 그래서 알래스카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텍사스 북동부 국도를 택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버치를 추적하는 추적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보안관 말에 의하면 그 북동부 국도는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길이 얽혀 있어서 그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그 복잡한 길로 도망간다면은 버치를 추적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 제목 퍼펙트 월드. 버치는 네. 언퍼펙트 로드를 택해서 달려갑니다. 예. 이것은 로드무비입니다. 로드무비의 길이 복잡한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 이것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던지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버치와 필립은 여기서 똑같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아버지입니다. 버치는 여기서 없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면서 그래서 알래스카로 가서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면서 자기의 아들이 아닌 가짜 아들에 대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가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가서 아버지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필립은 자 그것을 그대로 거울에 비친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또한 거울에 비친 것처럼 정반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은 흔히 왼쪽과 오른쪽을 뒤집어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필립은 여기서 없는 아버지에 대한 아들이면서 가짜 아버지에 대한 아들입니다. 네. 이 기묘한 엇갈림이 이 영화를 비극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가 갖는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버치와 필립은 이제 아버지면서 아들로 그러나 아들이 아니면서 아버지가 아닌 관계로 수많은 가정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수많은 방문 가정들이 모두 결손 가정이거나 불우한 환경이거나 비정상적인 모습들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애들을 야단쳐도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가정. 어머니만 있는 가정. 여기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미국의 가정들에 대해 정말 근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끌면서 그것들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 보여줍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탈출을 보길 원치 않습니다. 그는 이 가정들을 한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유령 옷을 입은 필립이, 7살 소년 필립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필립이, 그래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간 그 필립이 집집마다 두들기며 과자 안 주면 골탕 먹을 거라고 얘기하는 그 집들은 골탕 먹은 집들입니다. 네. 그는 유령 같은 집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이들이 결국 마지막 순간 경찰 포위망에 갇혀서 비로소 버치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필립의 어머니가 달려오고 필립의 할로윈데이 축제는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버치는 총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버치의 죽음은 이중적인 것입니다. 레드 가넷 보안관은 버치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강한 아들에 대한 기대는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이것은 그렇군요. 50년대 세대의 오류입니다. 네. 반면 필립은, 7살 소년 필립은 할로윈 데이가 끝나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즉 필립이 마지막 순간 어머니로부터 가라고 이야기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어머니로부터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버치에게 달려가 그가 버치가 찾아가려던 아버지의 주소가 쓰여져 있는 알래스카 엽서를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버치가 필립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버치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버치는 필립의 어머니의 남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필립의 정신적 아버지이지 육체적 아버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버치는 죽음으로써 레드가넷 보안관과 자기의 아버지와 필립에게 자기의 아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죽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버치 자신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주인공이 그야말로 라스니즈적 희곡의 주인공과 같은 추락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버치는 아버지면서 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이면서 아버지인 그는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왜 이 영화를 비극으로 끝내야 할 만한 이유가 그 어떤 피치 못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맨 처음 제가 들었던 인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텍사스 북동부 국도를 택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 끝에는 그 텍사스 경계 끝에는 그는 결국 텍사스를 넘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텍사스 끝에 그가 도착하지 못한 도시는 댈러스입니다. 그리고 버치가 죽은 날로부터 정확히 22일 후에 11월 22일 날 바로 거기서 존 F. 케네디가 죽습니다.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케빈 코스트너는 두 사람 모두 존 F. 케네디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In the Line of Fire 사선에서 프랭크 경사로 등장하여 존 F. 케네디의 경호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존 F. 케네디의 암살을 막지 못합니다. 네. 그는 이번에도 버치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버치를 죽인 FBI 저격수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케빈 코스트러는 JFK에서 짐 게리슨 검사로 등장하여 마탄론을 주장하면서 화제를 모았으나 결국 JFK, 존 F. 케네디의 죽음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는 이번에도 마치 케네디를 대신하는 것처럼 두 번의 총을 맞고 죽습니다. 케빈 코스터너는 죽어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루에 두 번이나 총을 맞다니 정말 재수없군. 그리고 그 총을 맞는 의미를 그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퍼펙트 월드에서 케네디 암살에 대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우울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나 이것이 그래도 억지 해석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더. 왜 이 영화의 제목이 퍼펙트 월드입니까? 이 영화에서 추적하는 자들은 너도나도 한 번씩 퍼펙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963년 11월 퍼펙트 월드는 케네디의 선고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는 다시 첫 장면을 보여줍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것이 낮잠에서 깨어나 세상을 바라보는 케빈 코스트너가 아니라 피 흘리고 죽어가는 희생자 버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아메리칸 나이트메어, 아메리카의 악몽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생각으로는 미국 역사는 바로 이날부터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필립은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갑니다. 케빈 코스터너는 버치는 필립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시대의 타임머신은 자동차였지만 너의 시대의 타임머신은 헬리콥터가 될 것이야. 그리고 케네디는 죽고 그 이듬해 미국은 베트남전에 참전합니다. 베트남전의 이미지가 무엇이었는지는 여러분들 지옥의 묵시록을 구태여 떠올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네. 필립은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필립의 세대는 1975년도까지 그 헬리콥터를 타고 정글을 누비며 무수한 피를 거기에 뿌려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퍼펙트 월드가 퍼펙트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경계 사이에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바로 자기의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퍼펙트 월드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가 그토록 많이 말씀을 드렸던 저희 시사회권을 위해서라도 제가 하루에 한 번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신 분들이 애청자 여러분이 실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정성윤 씨의 영화 읽기가 조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다르게 보는데 영화를 한 번쯤은 다르게 볼 필요는 분명히 있죠. 네, 정성윤 씨 오늘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기대할게요. 퍼펙트 월드에 삽입된 단 깁슨의 노래 듣습니다. Sea of Heartbreak. the sea of a heartbreak. Lost love and loneliness. Memories of your caress. So divine, how I wish you were mine again, my dear. I'm on the sea of tears. Sea of a heartbreak. Dan Gibson의 Sea of Heartbreak이었습니다. 하이텔에서 늘 JY와 듣고 싶다고 하신 박승빈 학생 그리고 김정훈 씨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께 띄워드립니다. 미션 중에서 Gabriel's Oboe 들으면서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세요.